남조선 인터넷토 신문들인 통일요소 자조시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16개 지역과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년학생 등 각계층 단체들, 정당들로 구성된 주권회복과 한반도 평화실현 8.15 봄국민평화행동추진위원회가 3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우리 민족이 분열되고 고통을 당하는 원인은 미국에 있으며 특히 조선반도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범죄의 배후에도 미국이 있다고 규탄하고 15일 서울광장과 미국 대사관, 일본 대사관 그리고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봄국민 집회와 행진, 인간 띠익기 평화행동을 할 것이라고 언명했습니다. 이어 합동군사연습책동의 중지, 종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신하기 위한 협상 시작, 북에 대한 적대시 정책과 전쟁불사정책의 폐기, 사드 가동 및 추가 배치 초래, 일본과의 군사협정과 일본군 송로의 문제 합의 폐기를 미국과 남조선 당국에 요구하는 회견문이 낭독됐습니다.